너네 하나뿐인 태양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을 수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가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더 뻗어봤자 끔찍해버릴 꿈 미칠 듯 다녀도 도대체 아닐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뒷받침 Yeah! 곁에 머물러줄래.